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 시리즈는 오늘까지만 합니다.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어제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죠.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첫 번째 제목은 영적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 방해하는 적이 있다는 거죠. 어릴 때 그 땅 뺏기 놀이 해보셨어요? 금 그어가지고 그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팀을 나눠서 밖에서 안으로 가든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든지 땅 뺏기 하면 저항을 하죠. 밖에서는 한쪽 발로 하고 안에서는 두 발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필경 마지막에는 싸우게 되고 우는 아이도 생기고 옷도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한 길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싸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그냥 암묵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지 못한 질문 오늘 한번 드립니다. 마귀가 누구죠? 마귀는 무엇이죠? 마귀는 어떤 것인가 누구인가? 적을 알아야 싸우는 거니까 저는 마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헛개비나 환상이 아닙니다. 귀신이나 유령도 아니죠. 헛개비나 환상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게 무서웠죠. 옆에 화장실 가려면 어두우니까 누가 쫓아와서 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 무서워. 그러나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무섭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런 경험적인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돌아보지만 않으면 돼. 돌아보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갔다가 올 때는 호사사삭 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무섭지 않게 됐어요. 어두울 때 옛날 기억이 조금 남아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유령이나 귀신은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뭐가 무서워요? 야! 부르는 모르는 형이 무섭죠. 너 이리 좀 와봐. 너 돈 있어? 그게 무섭죠. 그래서 그거는 실체니까 그래서 아니야 안 돌아보면 돼 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오니까 너 거기 있어. 마귀는 비존재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악이 인격을 입은 거예요. 동화 같다고요? 동화가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악은 그냥 악일 뿐이다. 그러면 악이 뭔데요? 악이 나쁜 거예요. 뭐가 나쁘죠? 공해나 오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같은 거, 네, 그런 게 나쁜 거다. 그게 나쁩니까? 공해나 오염이 악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심각한 피해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불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걸 심각하게 느끼지도 못한다면 공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공해나 오염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존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박힌 못은 악이 아닙니다. 심지어 칼로 살을 베는 것도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닙니다. 의사의 칼이 악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의사가 칼로 사람 살을 베지만 그것은 악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인격적인 의도가 불행하게 만드는 인격적인 악한 의도가 개입될 때 비로소 악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란 선을 반대하는 존재적인 힘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겠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선도 역시 존재적인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이, 하나님의 의로운 그 마음이 곧 바로 선인 거예요. 그래서 악이란 하나님의 그런 인격에 반대하는 인격적인 힘, 존재적인 힘, 그게 악이고요. 그 악을 의인화한 게 마귀예요. 마귀라고 부르든 사탄이라고 부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존재적이고 의도적인 인격적인 힘, 그게 악이에요. 이 마귀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마귀에게 죽음이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죽음도 같이 느끼게 해주는 게 이 마귀의 무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돌조각은 죽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뭇이파리는 죽음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시들어가는 이파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걸 보셨습니까? 어릴 때는 참 아름다웠지. 대지를 뚫고 내가 나올 때 그때는 참 멋있었어. 그런데 내 인생이 이렇게, 이파기도 인생이라고 한다면, 시들어 노랗게 스며져 가는구나. 눈물을 흘리는 이파리를 보신 적 있어요? 아니죠. 그걸 보는 사람만이 거기에 감정이입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석양 노을을 보니까 내 마음이 울적해지는구나. 내 인생도 저 이파리처럼 그렇게 시들어 가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들은 집을 강물이 흘러가는 쪽에다가는 넣지 말라고 그래요.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내 인생도 내 꿈도 내 청춘도 내 추억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요약하면 우리가 생명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은 너무나 벅찬 선물이죠. 고고지성을 지르고 태어나서,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산고와 또 산모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그러나 생명은 기적적으로 태어나고 또 영양도 부족하고 질병의 위험과 온갖 환경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생명은 질기게 질기게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수많은 희생과 눈물과 보살핌 속에서 그 생명은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고가 열리고 학습하고,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며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꿈꾸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고통을 값지게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말할 수 없는 벅찬 선물이죠, 여러분. 거기에 어떤 평범한 것도 없는 거죠. 이것은 영광의 기적이죠. 그런데 이 벅찬 선물이 동시에 죽음의 힘을 갖게 하는 이유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면 죽음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것을 존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협하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생하고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힘의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느끼는 그 생명의 존귀함을, 위대함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결국은 차단시키려 합니다. 그 마귀의 교활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가 두 번째 제목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전통적인 영적 싸움과 믿음의 시련과 승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음 안에 들어서지 못한 분을 위해서 제가 표현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러나 같습니다. 마귀의 유일한 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대하는 힘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의식하게 만드는 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생명의 존귀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하심과 생명을 가지고 쟤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나요? 조건이 있어요. 이 선하심을 맛보고 생명을 느끼고 누리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때예요. 그냥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면 되는데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마귀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가정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배우면서 if close 가정법을 배울 때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말하는 거다 그런 거죠. 예,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법이란 비현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가정법입니다. 니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법이 어느 순간에 힘을 얻어요. 몇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만 좀 뻣뻣해도 우리는 죽음을 느끼게 되면서 불행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에게 놀아날 겁니까? 마귀는 우리를 또 놀아나게 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마귀에게 가까워졌어요. 이 악의 힘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놀아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탓이야. 내 생각 탓이야. 그래서 엄마가 불났다. 엄마가 불행해합니다. 왜 불행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니들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내 팔자 탓이야. 내가 그렇게 생겨먹어. 내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해요. 아니요, 당신 인생은, 엄마 인생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겼어. 내 생각의 기질이 그렇게 해왔어. 나는 그래서 합당한 거야. 그냥 내버려 둬. 야간봉지 먹고 눈 질끈 감으면 끝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불행해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악의 힘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은 분명히 인격적인, 지능적인 악의 힘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떼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목적과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음의 가정법을 무기로 삼아서 이런 목적과 사명을 부인하게 만들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말마적으로 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는 뭐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래 사나 저리 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 예배당 다니는 것도 힘든데 무슨 양육받고 앞에 간증하고 그런 거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호들갑 떨면서 꼭 아프리카까지 가야 뭐가 되느냐 뭐 아프리카 가면 아프니까 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꼭 무슨 서원하고 그런 뭐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냐 하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또 슬쩍 더 던져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도 뭐가 잘못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지? 라고 물어요. 가정법과 불행한 결과를 살짝 이어놔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도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정법은요 휘파람 같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현실이에요. 뭐 통계와 경험의 법칙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거기에 잘 빠져요. 여기에 심각한 표정을 누군가가 보이면 마귀는 눈빛을 반짝거립니다. 어? 입질하네? 반응을 보이네? 마귀는 언제나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니면 말고. 휘파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휘파람 소리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휘파람 소리 별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충만한 생명입니다. 선하심의 체험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동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레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법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굴 좀 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마귀는 그래서 순수한 곳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패한 곳에서는 힘쓸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마귀는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악의 힘은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싸워서 분열된 곳에도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버려 둬도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모든 순수한 마음에 흙탕물을 튀기고 불행의 가정법을 심어서 어두워지게 만드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것 봐, 내가 뭐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줄기차고 곧바르게 밀고 나가는 순방향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항상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정법을 통해서 악한 결과와 붙여놓는 거예요. 무슨 복음 선교와 무슨 식민지화, 뭐 역사책에서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복음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은 식민지화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요,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절대왕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세속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말해요. 그 사건들을 직선에다가 쭉 놓아보면요, 결국은 종교개혁이 세속화의 원인이 되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비신앙적인 역사가들일 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엔드를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행복과 충만을 불행과 그리고 저주의 예감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새 성전을 지으니까 시험 드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아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요, 호환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호환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저희는 그 두 말을 같이 쓰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잘못되면 저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만난다는 것은 일생에 은하수가 내 앞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기적적인 벅찬 감격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저는 그런 말 거기다 붙이지 않을 거예요. 죽으면 고의 죽을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연관 검색어가 있죠. 목회자와 우울증, 선교사의 불치병, 큰 교회 담장 옆에서 불행하게 관심 못 받고 죽어간 사람, 교회 헌금 열심히 하더니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람. 이런 조합 아주 좋아합니다. 영적 렌즈로 팩트체크 해보면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목사님이 무슨 근거로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거 다 아느냐고요? 제가 좀 알걸랑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의 선은 이런 식으로 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호환되지 않아요. 컴파티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악의 부스러기들과 하나님의 선은 같은 레벨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검색어로 연관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공부해도 소용없고 병원 가도 소용없다고?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소용없게 보이는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공부한 것 자체, 병원 가는 자체를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 의사분들 나오셨나요? 의사가 지금은 목사님 아프지만 죄송하지만 지금은 무슨 약을 먹을 단계가 아닙니다. 그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으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저는 되게 좋아요. 당장 아픈데 제가 약을 먹기 싫은 거 아니잖아요. 무슨 약이라도 먹으면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보다 그런 확신을 가진 의사를 만난 것 자체가 더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음으로 이미 치유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은 것보다 약을 먹은 것이 좀 더 나아지더라도, 약을 안 먹어서 상태가 집에 갔는데 조금 더 나빠지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의 상태보다 전문가의 확신을 저는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환자예요. 의사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그렇다면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선은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약한 것들과 떼어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언제나 그런 원심분리가 일어나요.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것들이 잡티에 얽힌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점과 동록이 쓰는 천국의 창고에 알곡은 쌓이고요. 썩어질 것은 곳간에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는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선은 약한 악한 욕망과 고약한 가정법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제목을 읽을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즉 연약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우리의 연약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인간의 목소리도 정말 오묘하죠. 우리 최승원 형제님 어디 있어요? 속으로 머금은 소리가 제가 지르는 소리보다 더 커요. 우리 최승원 형제님은 특히 그 베이스 소리가 찬송가에 정말 잘 맞아요. 그 찬송가를 정말 그렇게 어울리게 부르는 것을 제가 고 테너였던 고 이동범 장로님 이후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온몸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같은 그 떨림을 통해서 예, 그런 수많은 컬러, 느낌 그리고 많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것과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걸이를 멋진 목걸이를 찾는데 목걸이가 절대로 안 끊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끊어지는 목걸이는요, 올감이에요. 좋은 목걸이는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벨트가 멋진 벨트 이렇게 묶었는데 안 끊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끊어지는 벨트는요, 포승줄입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기억, 그것은 악몽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악의 존재,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생로병사의 곡절을 겪은 후에 찾아오는 속절없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고저 굴곡이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기간이죠. 그걸 죽음이라는 말로 악한 끝으로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휘날레이고 결승점이고 시상대예요. 우리 같은 비존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격상시키셔서 아픔과 고통까지도 지각하고 체험하며 원격으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이런 아름다운 여정을 주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오늘 말씀은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파노플리아, 이것은 로마의 군인의 완전 무장을 뜻하고 있어요. 당시 시대 사람들은 쉽게 이해되는 투구, 그리고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 허리띠, 군화, 그리고 방패와 검.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내적 싸움의 보호장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공격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의로움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말씀의 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의 투구란 구원의 기억을 말합니다. 은혜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메모리가 되어서 모든 다른 불행의 메모리가 우리들의 베이스를 장악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구원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근원적인 메모리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심장에 받았습니다. 사형수의 사망 선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디카이오순의 그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내 심장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허리띠처럼 내 삶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경쾌하게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평안의 복음은 내가 어디로 내 인생의 발걸음이 향하고 달려가야 될지 나의 내비게이션과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발걸음을 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버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아프리카 사냥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불행의 가정법을 깨트리는 방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믿다가 잘못되는 것은 복음의 사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버릴 게 없어요. 난치병으로 10년을 누워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비망록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영감을 붙잡아 보세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베스트셀러 찾아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감의 통찰력이 끝없이 선언합니다. 지난 3주간 저희가 행복하게 에베소서 말씀 6장밖에 되지 않아요. 6장밖에 안 되는 서신서인데 우주적인 경륜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봤고 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에베소서 전에 언제 읽었나? 나 이번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이 파노플리아,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선물에 이 무장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등입니다, 등. 이 전신갑주가 등은 별로 보호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존 버니언이 그 유명한 필그림스 라이즈, 이 철로 역정에서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데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이 이 여행을 하다가 굴욕의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 골짜기 건너편에서 아볼리온이라는 이름의 마귀가 자기를 향해서 창을 들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은 이미 전신갑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은 거죠. 근데 이 전신갑주가 엄청나게 훌륭해서 앞으로는 창이나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오는 걸 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아설까? 하고 돌아서려고 보니까 등이 허전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창을 던지면 등을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지만 앞을 돌아서 앞이 자신 있으니까 마귀를 향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자랑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 마귀가 창으로 찌를 거야. 마치 직프리드의 약점처럼 등에 약점이 있는 거죠. 뭐 어떤 이는 이 갑옷은 뒤도 보호해준다 그러는데요, 별로 보여주지 않아요. 물론 옷으로 가리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등을 보이는 적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생명의 감격이 아직도 우리에게 가슴에 뜨근뜨근한데 왜 불행한 가정법에 두려워합니까? 앞으로 가기에도 가슴이 벅찬데 왜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려 합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많은데 왜 후회하고 왜 찢어버리려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간계인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후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법에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순수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두움은 빛의 파생물이지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죽음은 생명의 아름다운 기간을 고약하게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생명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었다면 죽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없는 것이 있는 것을 폐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행복하고 복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을 규정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시상색 앞에, 그 시상대 위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는 하늘의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행의 상상, 그리고 헛된 가정법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등을 보이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잊게 만들고 뒤돌아서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분열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은혜의 길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대적마귀와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무장하고 그 가운데 무시로 깨어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의 여정을 기쁘게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그 주님의 앞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가정법들을 다 떼어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섬기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잡은 이들,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 하수인들입니다.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게 하겠습니까? 끊어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현재 일입니까? 장래 일입니까? 하나님,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자유함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질병과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